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의 탄생, 99달 경축, 전국 풍경화 및 수공예품 졸라매가 19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. 졸라매장에는 각지 미술 창작가들이 내놓은 조선화, 유화, 수예, 공예품 등 140여 점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